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김종일 봉직께 드리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곤을 작사 작곡인 가요 김종일 봉직께 드리는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영도력으로 조선 흉년과 세계 자주비협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봉직께 드리는 우리민의 열렬한 축원과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주옥같은 시호와 손율에 담아 창작한 조은이민족 송가입니다. 노래가 창작되어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올려주며 널리 불리우고 있는 것은 바로 혁명과 곤소를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현명성과 그 일을 칭송하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이 노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요는 어원결의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을 책임지신 인민의 지도자로 끝없이 칭송하고 있으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락원을 펼치시어 조선을 빛내시는 위대한 태양으로 인류 자주위협의 골출한 용도자로 높이 우러러 따르고 있음을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흉상적으로 집약화된 시호들에 담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수백 권의 책에 담아도 못다 담을 촌철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위인상을 함축된 시호에 담아 격조롭이 찬양한 것으로 해서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모의 정 넘치는 뜨겁고 졸졸한 정소와 장중하고 의지적인 정소가 결합된 손율영상은 가사가 담고 있는 초력적 심오성과 진리성을 음악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손율은 부드러운 리듬을 타고 서서히 솟아오르며 깊은 정소적 굴곡을 조성하는 것을 하여 거룩한 영도의 자옥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숭엄히 새겨안게 하여줍니다. 정녕 조선을 세계 만방의 위용 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또받들어 올리신 존설적 위인에 대한 찬가를 세상을 향해 한껏 터치고 싶었던 인민의 간절한 열망이 구절구절마다의 가슴 후련이 넘치나는 가요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드리는 교례의 다함없는 경모와 량심, 의리와 맹세의 메아리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백두산은 흉룡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용순 작사, 유명촌 작곡인 노래는 주제 7세빌 198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주체의 해와 별이 높이 솟아오르고 우리 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으며 조선 흉룡의 옥년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흉룡의 송산 백두산에 대하여 긍지 높이 노래한 작품입니다. 리내림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시작되는 노래는 동쪽 단순 이 부분 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시종일관 약기박자로 흐르면서 숭엄하면서도 격정이 넘친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는 흉룡의 송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한 백두의 녹슬 새겨지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